캐나다 구스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캐나다 날씨가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연일 영상과 영하를 오르내리면서 실로 변화무쌍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감기 걸리기에 딱 좋은 그런 날씨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아이가 이번에 감기에 걸려서 고생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희 이번에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서 급성 인두염이라는 그런 진단을 받았는데요. 그게 요즘에 감기 걸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스트렙이라고 합니다. 이 인두염인데요. 목이 부어서 열이 안 떨어지는 그런 건데. 근데 항생제를 먹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항생제를 처방을 받았는데요. 뭐, 별 생각 없이 약국에 가서 처방전을 주니까 뜬금없이 이 헬스카드, 의료보험 카드죠. 그걸 보여달라고 합니다. 근데 약국에서 헬스카드를 보여달라고 할 일이 전혀 없거든요. 근데 보여주니까 항생제가 무료라고 해요. 그러니까 처방약이 무료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캐나다는요. 그러니까 저희가 캐나다 구스에서 몇달 전에 이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25세 미만 캐나다 시민권자들은 모든 처방약이 무료다. 근데 저는 이제 언제 시행하는지 정확히 몰랐는데 이미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항생제도 값이 한 열흘치 받는 게한 3, 40불 하거든요. 근데 겨울철에 특히 이제 집에 자녀가 한 두어 명 있으신 분들은 한 명이 감기에 걸려서 그게 이제 한 명에서만 끝나지 않고 한 집에 사니까 아이들끼리 서로 옮겨주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두어 명이 한꺼번에 감기에 걸려서 고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그냥 일반적인 열감기로 끝나버리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게 중이염이나 뭐 인두염으로 옮겨갈 경우 뭐 심할 경우 폐렴, 기침을 많이 해서요. 그렇게 옮겨갈 경우에는 항생제가 필요하죠. 이제 몇 명한테 동시에 항생제를 처방해서 먹이려고 하면 그게 또 부담스러울 텐데요. 시민권자들은 이제는 처방약에 대해서는 전혀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 뭐 지금 굉장히 좋은 정책이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캐나다에서 알러지 때문에 고생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특히 땅콩 알러지가 대표적인데요. 알러지 때문에 그 에피펜이라는 주사 약 있습니다. 그 주사가 있는데 자기가 직접 주사를 하든지 아니면 보호자가 옆에서 놔줘야 합니다. 그걸 항상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학교에 다닐 때도 항상 그 백팩에 있어야 되고요. 근데 그게 유통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1년밖에 안 갑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안 써도 그냥 폐기 처분하고 새 거를 또 다시 사서 그걸 쓸지 안 쓸지 모르지만 항상 사놓고 대비를 해놔야 하는 그런 약인데 그게 한 100불이 넘어갑니다. 좀 비싸요. 그런데 이제 그런 에피펜도 무료라는 거. 그 Pleasantly Surprised라는 표현이 있죠. 영어에. 기분 좋은 깜짝 놀람. 딱 이제 이번 경우에 어울리는 그런 표현인 것 같은데요. 이런 혜택은 굉장히 반갑지만요. 이런 혜택을 안 받을수록 좋은 거니까요. 안 아픈 게, 그러니까 안 아파서 이런 혜택을 안 받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거니까. 그래도 또 이제 사람이 안 아플 순 없으니까 25세까지는 모든 처방약이 무료라는 그런 기쁜 소식을 전 이제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뭐 저랑 저희 아내는 뭐 해당이 안 되지만 저 아이들은 뭐 아직 25세가 되려면 많이 남았으니까요. 물론 아파서 약을 처방받는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가끔 뭐 이렇게 항생제나 또 처방을 받게 되면 무료로 그렇게 약을 받아서 이제 누릴 수 있게 됐다. 뭐 이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아이들이랑 오랜만에 영화관에 다녀왔는데 주만지를 봤습니다.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요즘 뭐 아직까지도 굉장히 핫한 영화죠. 근데 저는 주인공 드웨인 존슨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헐리우드에서 가장 잘 나가고 돈을 잘 버는 배우죠. 뭐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이 영화는 기대를 별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랑 가서 볼 만한 영화가 전혀 없어서요. 그냥 전 이제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가서 봤는데 의외로 재밌더라고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대히트를 치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재미만 놓고 봐서는 최고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유치하지만 전 이제 오리지널 주만지가 훨씬 좋긴 했어요. 이게 오리지널 주만지는 유치하면서도 굉장히 퀄리티가 높고요. 아이들과 부모가 같이 봐도 전혀 뭐 부담스러운 그런 장면이라든지 선정적인 뭐 이런 내용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리메이크는 좀 선정적이어서 아이들하고 같이 보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장면이 좀 있습니다. 좀 야한 농담도 나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무서운 장면들 있죠. 그 갑자기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커다란 음악이 쾅 나오면서, 그러니까 일반 호러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효과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물속에서 하마가 튀어나와서 사람을 잡아먹는다든지, 그게 뭐 여과 없이 그렇게 보여지니까요. 저 이제 큰애는 지금 5학년이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1학년인 저희 둘째가 보고서 좀 많이 놀라지 않았을까 걱정이 됐는데 뭐 본인은 뭐 놀라지 않았다고는 하는데 그런 무서운 장면들이 있어서 저학년들이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긴 했습니다. 아무튼 요즘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고 있을 만큼 매력적인 영화인 것 같아요. 제가 기대를 안 하고 가서 그런지 더 재밌게 봤던 것 같고요. 데이트를 쳐서 2019년에 속편이 나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직 안 보셨으면요. 꼭 보세요. 재밌습니다. 특히 그 어린 자녀분들 있으신 분들한테는 극장에서 보시면 그 스케일도 또 크고 하니까요. 되게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저희가 그 캐나다 한국 일보에서 계속 이 비중 있게 다뤄졌던 캐나다 한인 문인협회가 주최한 신춘문예 관련돼서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제가 아무래도 그 당사자이다 보니까 지난 몇 주 동안 제가 라이너스님과 이 내용에 관해서 심도 있게 제 입장도 또 소개를 해드렸었고요. 좀 그래서 지난주까지 전해드린 그 내용을 끝으로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할 일이 없겠다고 저는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뭐 매일 계속 문제가 터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 중심에 서야 되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황당한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 저 혼자 얘기하기엔 좀 아까워서 다음 주에 라이너스님과 같이 진행을 할 때 그때 그간 또 어떤 황당한 일이 있었는지 소개를 해드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 브리핑으로 넘어가 보면요. 이번에 그 미국 대학에서 공부를 하던 그 캐나다에 사는 한국인 유학생들이죠. 그런 아이들이 제 주변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캐나다에 살면서 대학을 미국으로 가는 경우죠. 근데 예전에는 이 비자가 만료가 되면 이 갱신을 하려고 캐나다에 잠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그런 방법을 썼습니다. 그건 이제 미국 대학교 측에서 그렇게 안내를 해준다고 해요. 이 비자가 만료되기 직전에 그 학생들이 있으면 캐나다에 잠깐 며칠 다녀와라. 그러면 다시 갱신이 되니까. 이러면 학교에서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안내를 해준다고 하는데, 이번에 그 학교 측의 안내를 받고서 그 한국 아이들이 캐나다에 잠깐 들르려고 국경을 넘다가 국경 검문소에서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려 2주 동안 철창 신세를 졌다고 하는데, 황당한 일이죠. 그동안 계속 이 한국인 유학생들은 이런 식으로 비자를 연장을 해왔거든요. 전혀 아무 문제도 없었고요. 이게 뭐 범법 행위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번에 그 트럼프 당선 후에 확실히 좀 많이 바뀐 게 체감이 되는 게, 정말 그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던 이런 같은 행위가 이번에는 거의 뭐 중범죄로 취급이 돼서 한국으로 치면 거의 뭐이 전과가 생겨서 빨간 줄이 그어지는 그런 일이 좀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있어서 이 체포된 학생들이 다급하게 학교 관련 서류들을 다 제시를 하고 해명도 하고 원래 다들 이런다. 그동안은 문제가 없었다. 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다행히 이제 언론에 소개가 되고 보도가 되면서 이게 간신히 해결이 됐다고 해요. 2주 만에.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 구금 사실이 보도가 되지 않았으면 아마 아직까지도 풀려나지 못했을 거라고 변호인단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불법 이민자가 졸지에 되어 버린 것이죠. 더군다나 더 억울한 건 학교, 미국에 있는 그 대학교가 그렇게 해라 라고 안내를 해주는데, 그래서 학교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했을 뿐인데도 체포를 당해서 감옥에 갇혀야 되는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져서, 이총 영상 안에서는 향후에 이제 재판이나 이제 이런 데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비자 갱신 이게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미리 좀잘 알아봐야 될것 같고요. 캐나다에서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야 되는 그런 부모들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전에 확실하게 좀 알아보셔야 될것 같아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좀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 게좀 꺼려질 것도 같습니다. 이게 또 언제 가면 합법이고 언제 가면 불법이고 뭐 이렇다 보니까요. 아무튼 이번에 그 체포를 국경에서 체포를 당한 학생들도 그렇고 이제 그 부모님들도 그렇고 큰 충격에 휩싸였을 것 같은데요. 자녀가 뭐 갑자기 무슨 뭐 감옥에 가게 됐다 그럼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네, 아무튼 뭐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슈퍼마켓 체인 메트로 다들 아시죠? 여기서 무인 결제 시스템을 늘리기 위해서 퀘벡주의 한 매장을 선정을 해서 스캔앤고라는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 스캔앤고가 고객이 스마트폰에 미리 다운받은 앱으로 매장에서 제품의 바코드를 스캔을 해서 자동으로 결제를 하는 셀프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슈퍼마켓에서 줄을 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걸 런던에서도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어딜 가나 줄을 엄청 서야 합니다. 특히 제가 연말에 슈퍼마켓에 한번 그냥 뭐 식료품 있잖아요. 그냥 뭐 우유나 빵이나 뭐 이런 거몇개 그냥 집어들고서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줄을 거의 뭐한 시간 가까이 쓴것 같아요. 연말이긴 했지만요. 정말 이런 그 스캔앤고 시스템이 빨리빨리 좀 정착이 돼서 그냥 장바구니만 들고 다니면서 이제 골라든 그 물건을 스마트폰으로 스캔을 해서 스캔을 함과 동시에 결제가 되고요. 그냥 장바구니에 넣고 그냥 줄안 서서 그냥 나와버리면 되는 그런 꿈만 같은 일이 이제 머지않은 미래 뭐 잘하면 연내에 런던에서도 누릴 수 있을 것도 같고요. 저는 이제 굉장히 반기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최저임금 이제 그 인상 때문에 한국에서도 또 얘기도 많고요.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것 때문에 이런 그 무인 결제 시스템을 좀 빨리 도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인건비 상승이 아무래도 그 부담이 장난이 아니 좀 아니겠죠. 메트로는 이 자체적으로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 인건비가 무려 3,5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메트로나 이제 앞으로 그 매장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에게는 굉장히 나쁜 소식이겠죠. 근데 뭐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예요. 의료, 뭐 제가 하는 이제 이런 글 쓰는 이제 이쪽 분야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AI 이제 앞으로는 이제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 점점 이제 줄어들 것 같아요. 이제 그 로봇이라든지 컴퓨터를 조작을 하고 프로그램을 뭐 짜고 뭐 관리하고 개발하고 이런 데 이제 사람의 두뇌가 많이 이제 필요할 텐데 그런 분야를 제외하면 글쎄 앞으로 한 10년, 20년 후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근데 정말 실업자의 천국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정말 걱정이에요. 아예 그냥 아이들이 있으면 무조건 이공계로 보내서 이런 컴퓨터 사이언스나 이쪽으로 해야지만 전망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고요. 아무튼 저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긴다는 거. 하지만 이제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들의 일자리가 점점 위협을 받고 있으니까 마냥 반길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20년 전까지만 해도 SF 소설이나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들이 속속 현실화가 되고 있네요. 이 방금 전에 메트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번엔 소비스 소식을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소비스에서는 온라인 식품 배달 전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고 합니다. 이 지난해 식품업계에 진출한 아마존을 견제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아마존이 137억 달러를 들여서 식품 체인 홀푸드를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캐나다 식품 업계가 부랴부랴 온라인 배달을 강화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아마존의 식품 배달 서비스인 아마존 프레쉬 딜리버리라는 그 서비스가 있는데 그게 캐나다까지 침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서비스와 오카도 그룹이 파트너십을 체결을 하고요. 온라인 쇼핑을 강화하기로 했다는데 2년 내 광역 토론토 지역 배달을 시작을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오카도는 온라인 주문을 받으면 로봇이 식료품 창고에서 식품을 골라내서 포장까지 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네요. 소비스는 오카도의 기술력으로 무인 식품 창고를 마련을 하고요. 배달 차량,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가장 신선하고 다양한 식품을 전국 어디서든 신속하게 배달을 할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뭐 메트로는 메트로대로, 소비스는 소비스대로, 또 나름의 그 생존 전략으로 또 이렇게 이런 소식들을 또 속속 발표를 하고 있네요. 이번에 그 109년 만에 캐나다 국가, 오 캐나다가 성중립적으로 표현이 된다고 하네요. 이 가사 중에서 남성으로 표현된 구절을 성중립적으로 수정을 하는 내용이 표결에 붙여졌는데 그게 가결됐다고 합니다. 이 오캐나다 세 번째 소절에 보면 모든 그대의 아들들, All thy sons 이 표현이 있는데 그 아들들이라는 표현 이게 All thy sons를 All of us 우리 모두 이렇게 바꿔서 이제 불리게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서 캐나다 국가가 울려 퍼질 때이세 국가가 울려 퍼진다고 합니다. 뭐 시대가 바뀌었으니까요. 뭐 저는 뭐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저는 뭐 학교 캐나다에서 학교 다닐 때는 뭐 의무적으로 오 캐나다가 아침에 흘러나오면 자리에서 일어서서 노래가 끝날 때까지 서 있어야 되는데 옛날 우리 그 한국에서 아침에 조회 할 때요 애국가 틀어주고 뭐 그런 거랑 똑같은 건데 여기서 이제 매일 한다는 게 함정이죠. 매일 아침마다 시간이 되면 국가가 흘러나오고 서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나오고 나서는 뭐 국가를 뭐 올림픽 때 빼고는 들을 기회도 거의 없고요. 뭐 옛날 한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저녁 몇 시가 되면 그뭐 여기저기 스피커에서 막 틀어주지도 않고 하니까 정말 잊고 살았는데, 뭐, 제 입장에서는 뭐, 그냥 제 생활에는 별로 지장이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109년 만에 또 이렇게 성중립적인 표현이 쓰이게 됐다고 하니까 또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볼수 있겠네요. 요즘에 그 남미,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그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데,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휴가를 보낸 후에 돌아온 이제 캐나다 커플이 있는데 발에 심각한 기생충 감염 증세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이 신문을 보니까 이 자료 사진까지 나왔는데 굉장히 끔찍합니다. 이 온타리오주 윈저에 사는 KT 스티븐스 그리고 데이 자이트너 씨가 최근 휴가에서 돌아와서 발이 간지럽고 부풀어 올라서 병원에 찾아갔는데 피부 유충 이행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요, 개나 고양이 배설물에 있는 기생충이 사람의 피부에 파고들어서 감염을 일으키는 피부병이라고 합니다. 주로 맨발로 해변을 걸을 때 감염이 된다고 하네요. 이 커플이 여행 중에 신발을 신지 않은 채로 해변가를 산책을 했다고 하는데 아마 그때 감염이 된것 같습니다. 열대성 기후 지역을 여행한 후에 피부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좀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래를 밟을 때 발을 완전히 감싸는 신발을 신어야 한다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피부 유충 이행증을 일으키는 기생충은 카리브해 주변 국가, 남아프리카, 멕시코, 태국 뭐 이런 데서 많이 서식을 한다고 하는데, 저도 작년 5월에 여행으로 쿠바에 다녀왔는데 쿠바도 뭐 예외는 아니겠죠. 쿠바나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가시는 이제 캐나다 시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이제 겨울에 추위를 피해서 많이들 다녀오시는데, 이제는 도대체 어디를 가야지 안전지대인지 모를 정도로 다뭐 이렇게 뭐 여기 가면 이게 문제, 저기 가면 저게 문제. 지난주인가요? 이제 캐나다 곳에서 이제 멕시코의 그 여행 금지령 비슷하게 내려진 그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정말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미국으로 가면 요즘에 계속 그 12살짜리 소녀가 총으로 학교에 와서 또 난사했다 뭐 이런 소식도 있고요. 정말 무섭네요. 그냥 이제 모국 이제 방문을 하고 싶으면 또 이제 모국에서도 미세먼지 이제 뭐 이런 얘기가 많아서, 이게 또 체내 한번 들어가면 절대 빠지지 않는 거라고 해서 어린 아이들이 있어서 같이 다녀와도 되는지 이게 또 의문이 되고요. 걱정도 되고. 여행 자체를 안 다녀오는 게 답인지 정말 좀 난감합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그 소식, 그 총기 사건이 또 미국에서 벌어졌어요. 캐나다 소식은 아니지만 좀 충격적이어서요. LA 한인타운 인근의 중학교라고 합니다. 여기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서 남녀 학생 두 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 한인타운에서 뭐 얼마 안 떨어진 곳이라고 해서 더 한인들 사이에서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셀 캐스트로 중학교라고 하네요. 여학생이 권총을 들고 와서 쐈다고 합니다. 12살밖에 안 됐는데, 12살이면 저희 큰애랑도 이제 2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상상을 해보면 굉장히 끔찍해요. 그 어린아이가 뭘 안다고 권총을, 또 어디서 났는지 권총을 가지고 와서 학생들을 향해서 또 난사를 했는지, 이 학생들이 머리에도 총을 맞고 손목에도 맞고, 다행히 뭐 사망에 이르진 않았는데요. 중태라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절대 살고 싶지 않고 아이들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고 싶지 않은 이유예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이게 뭐 비단 LA나 뭐 요즘 계속 총기 사건이 나는데 그 지역 그 신문 그 기사를 보시고요. 어느 지역에서 났는지 보세요. 정말 다양합니다. 뭐 콜로라도, 오하이오, 뭐 아이오와, 뭐 캘리포니아. 정말 뭐 어디서 벌어질지 모르는 정말 그 정말 무섭더라고요, 저는 이게. 그래도 뭐 캐나다에 살면서 막 캐나다는 이게 그래 뭐 의료 체계가 뭐안 좋고 뭐 뭐가 어떻고 인종차별이 어쩌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전 그래도 미국에 이런 총기 사건이 난발하는 것보다는 그나마 여기에 좀 여기가 천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뭐 이건 여행을 잠깐 다녀오기도 무서울 정도로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국 그 교민분들 많으실 텐데 얼마나 하루하루 살 얼음판 걷는 오늘은 학교에 가 있는 자녀들이 무사할까요? 저라면 그게 걱정이 돼서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안 잡힐 것 같은데요. 아무튼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네요. 그리고 지난주에 희망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캐나다 소식은 아닌데 이건 뭐전 세계인들한테 좋은 소식이라서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 전이된 암까지 치료를 해주는 그 치료제가 개발이 됐다고 합니다. 이 스탠퍼드 대학 암 연구소가 이두 가지 면역 자극제를 미량으로 섞어서 암 조직에 직접 주입을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종양에 의해서 무력화된 면역 체계를 자극을 해서 암세포를 공격을 하게 만드는 암 치료 백신을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이암 백신은요, 단한 번의 치료로 암에 걸린 쥐 90마리 중 87마리를 완치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마리는 암이 재발되긴 했지만 두 번째 백신 투여로 암이 완전히 제거가 됐다고 합니다. 암이 정복이 된 거죠. 정말, 정말 기쁘지 않습니까? 전이가 된 암까지 이제는 치료가 된다고 하니까, 뭐, 캐나다, 한국을, 뭐, 가릴 것 없이, 전 세계인들이 이제, 암에 대한 공포로부터 영원히 해방이 될 날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저희가 죽기 전에 이 치료제를 누릴 수가 있게 됐다는 이야기인데, 정말, 굉장히 오래 걸렸지만 정복이 되긴 하네요. 이 캐나다 런던에 있는 웨스턴 온타리오 대학 교수님, 한국인이시죠? 그분이 에이즈 치료제를 개발을 하셔서 화제가 되셨는데 이렇게 불치병이 하나하나 정복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럴수록 또 새로운 병이 계속 또 만들어지고 생기고 하지만 그래도 이긴 세월 동안 노력한 끝에 인간이 드디어 암을 정복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런 굉장히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부디 제가 죽기 전에 이 행운을 누릴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이번 주는 사정이 있어서 저 혼자 이 뉴스 브리핑을 진행했는데 또 이제 아이가 완치가 됐고 다음 주 녹음은 아마 정상적으로 라이너스님과 같이 진행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솔로 방송이 늘 그렇듯 재미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한주 건너뛸 수가 없었기 때문에 혼자서라도 이렇게 방송을 해서 업로드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주에 라이너스님과 같이 캐나다구스 다음 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